자꾸만 또 가슴이 뛰잖아. 내 맘에 별이 되어줄래. 나의 전부인 사랑 언제나 나의 옆에 서 있어줘. 어둠 속에 촛불이 되죠. 내 눈을 보며 웃어줘. 이렇게 고백할게. 너는 거기에 있어줘. 언제까지나 그 모습 그대로 있어줄래. 세상에 단한 사람 가로등 비추던 그 거리에 서서 난 고백할게. 이제 나를 바라봐줘. 나의 곁에 난 고백할게.